아주 서서 두 눈에 가득 찬 눈물로 마지막 인사 대신 했네. 잘 가세요, 잘 있어요, 날 잊지는 말아요. 작고 고운 하얀 손에 날 그리며 살아요. 때로는 그리울 때 있고 때로는 잊을 날도 있고 그러다 세월 흘러가면 또다시 만날 날이 오네. 잘 있어요, 날 잊지는 말아요. 곱고 예쁜 두 눈 감고 날 그리며 살아요. 가끔은 미울 때도 있고 가끔은 보고플 때 있고 그러다 세월 흘러가면 또다시 만날래.